겨울이 오면 넌 날 따뜻하게 녹여. 더위가 오면 더운 여름이 오면 시원한 너의 미소로 날 반겨. 그 웃음 뒤 슬픔이 있던 그 슬픔 뒤였던 아픔이 많이 있던 끝까지 항상 너의 옆자리를 지켜. 그러니까 너도 내 옆자리에 있어줘. 허전한 눈으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은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. 날 보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따갑고 또 너무 사나워. 그게 난 두려워져. 가시같이 날카로운 모든 말들이 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굳게 문을 닫아. 너도 마찬가지 하면 내 자신을 가두지. 근데 또 누군가 간절히 기다려. 그래 알아 내가 이기적인 거. 그러니까 제발 한 발 먼저 다가와줘. 이 불안감 속에서 이젠 끝을 내고 싶어. 날 위해 어서 손을 내밀어줘.